제15차 전국 발명 및 재기술 졸람회가 평양의 과학기술 존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. 졸람회장에는 전국의 과학자, 기술자, 일꾼들, 발명가들이 개발한 1,500여 건의 발명 및 재기술 성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송중앙기관과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, 직할시 단위로 출품된 전시품들에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성과 자료들이 있습니다. 졸람회 기간 과학기술 발표에 지적 제품 유통 사업 등이 있게 됩니다. 개막식이 18일에 있었습니다. 전광훈 내각부 총리, 관계 부문 일꾼들 등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.